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17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남조선 80여 개 지역에서 8차 범국민행동이 일제히 전개됐습니다. 77만여 명의 가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십만 명의 가계층 군중이 촛불 집회에 앞서 시내 곳곳에서 박근혜 패당의 즉시 퇴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어 수십만 명의 군중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청와대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회로의 시위 행진에 나섰습니다. 파시오 공안 당국이 228개 중대 1만 8천여 명의 경찰을 투쟁 현장들에 배치하고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투쟁과 때를 같이해서 전 지역에서도 괴뢰 집권 세력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투쟁이 전개됐습니다.